내가 네 머물러 돼. Oh, that'll be my first thing. I'll be nowhere to find her. 이게 나를 더 못 두는다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.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.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. 천천히 난 눈을 떠 여기 나의 작은